예,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못 오신 분들이 많아서 잠깐만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차전에서 이스라엘이 4천 명이 죽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차전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대책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오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조상들의 경험을 이들이 기억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결정은 뭔가가 문제가 있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은 자신들만의 이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게 많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도 없고 회개한 장면도 없고 패배의 원인을 무조건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는 허황된 생각으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전쟁이 더 크게 집니다. 블레셋이 더 힘을 내서 전쟁을 벌였고 이번엔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게다가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지키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마른 것이죠. 그렇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사장도 졸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본문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것, 이방인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은 그마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치욕적인 일이었고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현상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블레셋은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엔 떨었습니다. 덜덜 떨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는데 저 법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식을 알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까 법궤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3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법궤를 자랑스럽게 가져다가 지금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자신들의 도시인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아스돗으로 왜 옮겼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스돗에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던 신들 가운데 가나안에 있던 대부분의 족속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신들 가운데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이라는 신의 성전이 이 신전이 그이 바로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다 놓는 것이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들 신 앞에다가 전리품처럼 갖다 놓은 것이죠. 우리 다곤이 이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곤이라는 거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이 반은 아까 아이들에게 잠깐 보여줬는데 하반신은 물고기로 되어 있고 상반신은 인간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너라고 부르는 그 종류가 이 다곤입니다. 그죠? 여러분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스타벅스. 스타벅스에 나와 있는 여신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로고를 잘 찾아보시면 옛날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물고기 꼬리도 두 개 있고 이 머리도 이렇게 있고 좀 이렇게 이 되게 야한 그런 여신의 모습인데 하도 남들이 뭐라 하니까 점점 변형해서 지금 조금 귀여운 캐릭터로 바꾼 겁니다. 그죠? 거기에 나와 있는 여신도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인 사람의 모습을 한 여신이고요. 그 이전에 그거의 조상으로 조상으로 따라 올라가면 이 다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다곤의 신상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고 아주 블레셋은 승전을 부르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아마 그 목이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곤의 머리는 떼굴떼굴 굴러서 문지방 있는 데 가 있고 다곤의 팔도 잘려서 문지방 있는 데 가 있고 몸뚱아리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란 것이죠. 분명히 다곤이 이기고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빼앗아다가 다곤 신상 앞에 왔는데 다 막상 다음날 갔더니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이 다곤 신상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뒤로 이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런 얘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곤을 안 섬기는데도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문지방을 밟으면 이게 복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꼭 그렇게 뛰어다니셨죠, 그죠? 다곤은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요. 그 머리와 그 팔은 문지방에 대롱대롱 굴러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아스도시라는 도시에 그 다음부터 엄청난 피부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독한 종기라고 표현했는데 이 독한 종기가 온 몸에 퍼져서 이 전염 피부병으로 심각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신상 앞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놨는데 오히려 우리의 다곤이 넘어져 있었다. 이 다곤은 어느 정도로 이들에게 중요한 신인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의 제일 유명한 신이 어떤 겁니까? 바알의 아버지가 다곤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죠, 그죠? 이 대단한 자신들의 이 대단한 신이 지금 그 나무 박스 같은 상자 앞에 꼬꾸라져 있는 것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는데 그 다음에 그 도시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갑니다. 옮겨간 곳은 가드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블레셋 도시인데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주해 왔는데 아마 이주해 오면서 주로 지중해 쪽으로 이주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 도시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해변가보다 조금 더 아스돗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있는 도시가 이 가드라는 곳입니다. 이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5장 8절에 보시면 여기도 도착하자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성읍의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피부 전염병에 고생을 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 아스돗에서부터 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이 가드에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가드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또 블레셋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또 다른 도시로 옮기자. 그리고 세 번째 어디로 옮겼는가 하면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에글론으로 옮길 때 에글론 주민들이 어땠을까요? 환영을 했겠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데모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한국에 요즘 원자력 발전소 생긴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막 할머니들 와서 다 드러눕고 막 도저히 우리 동네 못 들어온다 막 그러고 난리 치시듯이 아마 에글론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글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아마 그냥 피부병만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에글론에서는 더 심각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성읍에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렇게 성경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아까 얘기한 그 피부병에 아주 심각하게 그 전염이 되어져서 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겨우 살아난 사람들도 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져서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주 하늘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했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겨져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자, 원래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전쟁이 에벤에셀과 아벡 사이에서 일어나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진을 쳤고